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그에게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,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, 중국의 홍콩 금리관광유한공사 총사장,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비서장, 엠페르그룹 회장이 5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.